나의 밤이여. 불국사의 종소리 들려온다. 지나가는 나그네야 그대 말 멈추어라. 고요한 달빛 어린 목산 깃을 깨서 노래를 불러보다 신라의 밤 노래를 새롭거나 푸른 강물 흐르건 난 종소리 난 것이 없네. 화려한 천년사지 한 곳을 얻어가며 노래 신라의 밤 노래를 아 신라의 밤이여. 별을 그리우거나 해벌기에 속속에서 사랑을 맺었던가 님들의 치맛소리 입 속에 들으면서 신라의 밤 노래를